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.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.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. 굳이 내게 전하더라. 잘했어. 넌 못 참았을 거야.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헤어나오지 못해. 네 소식 들린 날을 더 좋은 이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.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. 나만 힘든 것 같아. 나만 무너진 건가. 고작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. 복잡해. 분명 행복 바랬어.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. 좋은 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헤어나오지 못해. 네 소식 들린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.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. 행복해져. 혹시 잠시라도 내가 떠오르 그런 사람. 주여.